숨이 멎어가요. 함께한 오래된 습관이 서로를 닮아가게 했지만 그대를 보는 나를 서서히 얘기해 아직도 그대 빈자리에 그대를 채워두고 사는 아픈 모든 두렵겠죠 나는 날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다 판서로 오직 그렇지 그대가 불러주던 노래를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죠 한가한 휴일이라도 되면 귀찮겠나